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람철 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습니까? 주님 이 자리를 빌어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나라가 너무도 어렵고 의지롭고 힘들고 시끄럽고 전부 형편없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정녕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부상이 이시고 이 나라를 정리를 잘하여서 다시 과거와 같이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 속에서도 주님 창원 땅에 우리 창원 생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지금 추운 날씨입니다. 예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함을 갖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한 우리가 생활에 양식이 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삶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와 청소년 선교 또한 우리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함해서 부족한 물질 주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북한에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힘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세워주시옵고 또 그곳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창원생명교회를 다시 그곳에 하나 더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에서 또 열까지 주님이 다 진행해 주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뿐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군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저희들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회 가족 조의식 부역 방우상 형제 홍유정 또한 우리 근호준 형제 또 김성일 형제 참석하지 못한 그들 지금 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2016년이 정말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2월이 되지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정말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밀하시고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로 우리 은혜의 세례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First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1 to 7.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의 셀드님 나오셔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입니다 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화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제게는 다른 분들한테는 이 마지막 주라는 거 몇 분 되잖아요. 셀리더님들이 네 분인데 늦을지 몰라도 제게는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저는 그 찬양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정말 쉽습니다. 사랑 사랑 내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뭐 정말 말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번에 이 사랑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보통 부르지요. 이 사랑장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이 없다면 입으로 하는 사랑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런 거를 보면서 울리는 징, 띵띵 울리는 징이나 꽹꽹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심이 없으면 내가 목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나 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은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아, 나 정말 너무 서운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어린이들 다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13절 대진이 찾는 거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귀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정말로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답니다. 저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들을 휘어잡습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그런데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이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6절서 7절입니다. 바르고 옆에 있지요.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진실한 사랑이 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 정말 사랑합니다 말하지요. 과연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흔히 남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하고요. 진심으로 그 말을 할 때 나는 진심으로 했는가? 아, 거짓으로 많이 했구나. 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진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서 17절 아, 요한복음 아닙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5장. 아, 예. 5장. 10절서 17절. 10절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닙니다. 내 성경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5장 10절. 15장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 사인 뭘 붙여놔가지고 일자가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15장. 죄송합니다. 15장 10절. 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7절까지입니다. 17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말로 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진실한 사랑을 외치고 있는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교회에 가볼 때 아, 참 사랑이 없어. 정말 말로만 사랑사랑하지 냉랭해. 판단은 잘할 줄 알았지만 과연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데 과연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얼마나 전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맺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바로 옆에죠.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 또 새 계명을 주신답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할 때 내 제자인 줄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제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안 찾아도 됩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이라는 것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학생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학생들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학생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냥 믿음을 주는 자마다 원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학생들에게만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분이시죠? 두 분이십니까? 하나님 몇 분이시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 학생들은 물론 알고 있지만 혜진이가 한 분에서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우리 학생들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잖아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외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런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의 그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이처럼이란 이 단어에 그전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를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요번에 제가 본 이 말씀은 이처럼이란 이 단어는 남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보통 때와 읽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찾아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거는 표가 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진실한 사랑이야 꾸준하고 오래 가지요.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될 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대 사역 감당하고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줘서 병이 낫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창원 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에 주님께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요. 4장 6절 정말 행복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기쁩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들을 봐도 너무나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래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그것은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진짜 좋은 말씀이네. 나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네. 마음과 정성과 뜻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계명이고 명령이지요.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요번에 또 홍지영 자매님이 저번에 전화를 회사에 두고 와가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너무 그때는 실망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간에 목사님이 그런 북한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문자 보낸 것이 너무 잘못했고 미안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내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언니도 있고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오고 온다라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하면 하여튼 안 된다라고 신용이 없는 사람 없다라고 하여튼 그런 말을 제가 문자로 보냈었습니다. 그게 정말 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은 의지하고 이렇게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내가 뭐 잘났다고 그래 그 사람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부르짖으며 나 자신은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2016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 그런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본인들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난 하나님 정말 잘 섬겨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 나는 꽹과리랍니다. 그러면 가짜인 거죠. 울리는 징, 징퉁 소리 나는 거, 꽹과리, 소리 나는 꽹과리. 그래서 요번에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과 남다른 눈으로 보게 됐고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단어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창원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가면서 사람의 그 일생처럼 어려움도 있고 어떤 힘듦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한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왜 교회 안에 다 없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단편적인 사건들 혹은 문제들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도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때로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은 아무쪼록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과 분리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회의 문제에 눈을 감고 사회의 아픔에 관심이 없고 마치 이 공간만 천국이 되어서 이 안에서만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이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도 똑같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곁에 누군가 눈물 짓고 있다면 교회도 똑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회의 그 감각,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 한 사람의 문제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두두두둥 넘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문제가 모두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바꾸어 말하면 믿음 안에 서 있는 정말 믿음 안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선 그 제자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뒤흔들고 혹은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위로하고 섬기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그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몫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54회 모퉁이돌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함께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한 번 더 도전받으시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주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도 한 사람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을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여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You are the one.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세례자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굉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 사랑을 남들이 알게 전하게 하여서 나 하나로 하여금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생명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